Yo. 내가 한 방울의 물을 원할 땐 바다를 또 내가 작은 하나의 모래를 원할 땐 사막을 You made it mine and my 짧은 단막 끝 같은 lifetime 안에 수많은 관객들과 스태프들에게 감사해 축배 이 노래 내 주님께 첫째로 영혼의 부피와 굵기 몇 배로 날 소말리엔 배부터 스무 배로 채워주고 회로병된 내게도 맞는 치료 아가페 절대로 너무나 큰 무게 아틀라스의 두 어깨도 절대 들 수 없는 짐을 짊어진 아버지께 이 길에 무릎을 꿇고 지치 때마다 내게 남자란 참뜻을 가르친 당신께 I love you, I thank you And to my mom who makes my sky blue With that BB King's tune You're my true love 언제나 모든 걸 내게 주신 어머니께 I dedicate my life This is just an outro I'll be singing deep from my soul It goes hey, oh, hey, oh, hey, oh, hey, oh, hey Yeah, thank you This is just an outro I'll be singing deep from my soul Dedication. 철없던 그때 거의 피는 나의 호기심이 날 인도한 힙합으로 인해 대학 포기여버린 가슴에 못을 박음에 부린 오기네 주머니 속 고이 고이 접힌 색종이 나의 꾸집이 부른 배부른 소리에 붙은 불은 여정의 숲을 태우고 푸르고 푸른 산을 태우는 적을 메우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의 부모님들 개수나무 그늘 같은 두 분 2000년 8월 시작됐던 작업 다 인어와 나 느끼사가 되어 강남역부터 신촌 언더바닥을 지나 2003년에 필기시로 다시 써 내려가는 그에 달려 음악만 천념에 썼던 지난 몇 년 그동안 잊고 살았던 평범한 그 단어 이제야 감사라는 열병으로 나를 감염시키는 J-Win aka Dinosaur This is just an outro I'll be singing deep from my soul It goes hey oh hey oh hey oh hey oh hey Yeah This is just an outro I'll be singing deep from my soul It goes hey Destination. I thank you. It's a dedication. Check one, two. You're my destination. I thank you. It's a dedication. Mad love. Jin Rin. To the top. Yes, yes, yo. Get cold. To the top. Yes, yes, yo. 최다. To the top. Yes, yes, yo. Two cuts. Hip hop. TVNY. To the top. Yes, yes, yo. You're okay. To the top. Yes, yes, yo. Dig it in. To the top. Yes, yes, yo. DJ Honda. Hip hop. One love. Top. Yes, yes, yo. JC to the top. Yes, yes, yo. DT to the top. Yes, yes, yo. Baby T. Hip hop. One love. Lisa to the top. Yes, yes, yo. Booga Kings to the top. Yes, yes, yo. MP to the top. Yes, yes, yo. The movement. Hip hop. One love. Big connection to the top. Yes, yes, yo. Airport to the top. Yes, yes, yo. Apato to the top. Yes, yes, yo. Foreign objects. Hip hop, one love. My family to the top. Yes, yes, yo. 광명 crew to the top. Yes, yes, yo. My pen to the top. Yes, yes, yo. Epic high. Hip hop, one love.